여기서 집이 가까워요? 1번. 네, 가깝지 않아요. 2번. 네, 지금 집에 있어요. 3번. 네, 여기서 살 거예요. 4번. 네, 걸어서 5분 걸려요.